Shut it all, make them like this. 너의 심장 위에 불이 내린 순간 뻗어나가 깊게 이 노래가 들리니 어두운 세상 위에 쏟아지는 glitter 목격하고 있어 기적이 틀림없는 걸 Keep on running beyond 겁내지 마 움츠렸던 꿈을 펼쳤네 진흙 속에서 비는 꽃